세상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변화하듯이 아기 키우는 것도 이게 과학이에요, 이제는. 내가 빨리빨리 파악을 해야 돼. 그래서 낮에는 내가 근육이 좀 발달하게 이렇게 풀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말을 못해서 그렇죠. 듣는 건 다 들어요. 너는 너무너무 착하고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줘야 돼요. 교육이에요, 그게 벌써 얘네들. 헉, 40대 초짜 부모.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산후관리사라고 보통 얘기하는 분과 오늘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광진구, 서울 광진구 늘푸름도움센터에 아가마지 소속되어 있는 관리사 김규영입니다. 그 처음에 그 우리가 산후도움이 이렇게 오시면은 네. 처음에 호칭이 참 아, 우리가 네, 그렇죠. 맨 처음에는 이게 네. 산후도우미로 시작됐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게 산후도우미라는 자체가 네. 조금 이게 너무 이게 우리가 듣기에는 아, 도우미라는 거는 무술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 네. 뜻이긴 한데 어떤 뭐 이렇게 파출부 네, 그... 뭐 이런 개념이 오지 않나 이래가지고 우리를 관리사로 불러요. 아, 산후관리사? 네, 산후관리사. 그 다음에 처음에는 산후도우미 자격증 이래 나왔는데 그 다음에는 산후관리사 자격증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아, 그것도 자격증 시험을 보나요? 시험을 보지는 않고요. 그 어떤 기간 동안 아, 이제 교육을 이수하는 네, 교육을 거나. 이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년을 하면은 2년을 지나면은 경력자 보수 교육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받아야 돼요. 아. 또 받고 그 중간중간에 이제 어떤 또 보수 교육이 있으면 계속 받는 거예요. 아. 근데 그거는 이제 정부에서 뭐 돈을 준다든가 그건 없어요. 우리 아. 자비로. 아, 스스로 자비로? 예, 우리 밥 사먹어 가면서 이제 그 하는데 어떤 센터에서는 이제 뭐 그런 일을 하게 되면은 자기네가 와서 이제 뭐 밥을 사주고 가는 팀장도 있고. 아, 그건 좀 이제 네, 그 회사마다 이제, 조금씩. 네, 이제 센터마다 이제 조금씩 틀리는 게 있는데 우리는 이제 전문 관리사고 이제 산후 관리라는 게 뭐냐 하면은 산모가 이제 이걸 산후기 동안에 관리를 해야 되잖아, 그죠? 그 안에 이제 있는 일을 뭐 마사지라든가 아기. 근데 주로 우리가 아기 위주예요. 왜냐하면은 산모는 그래도 어른이니까는 뭐 내가 불편한 거를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아기들은 말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기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도 아기가 울면 확 쫓아오잖아 내가. 네. 그게 훈련이 돼 있는 거예요. 아기를 우선적으로 보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첫째로 이제 산모가 먹어야 될 거. 미역국 그리고 반찬은 이제 뭐 많이 이제 해주면 해줄수록 좋다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일이 너무 많아지니까 시간 안에 못 끝나요. 그렇게 하루에 뭐 두 가지 이렇게 뭐 정해져 있어요. 그런 게 하는 일이. 그리고 산모방 청소. 산후도우미 바우처와 유료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나요? 유료라는 개념은 금액이 책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뭐 추가가 있으면 이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100만 원이 넘는 사람들이 있어요. 추가하다고요? 그럼요. 거기다가 또 지정을 하게 되면 나는 이분을 정해주세요 하고 이제 하면은 그 사람한테 하루에 매일 5천 원씩을 또 지급해야 돼요. 지정료라는 게. 아, 지정료가 또 따로. 예. 네.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도 아, 자기네 이 정말 돈이 아깝단 말이야. 내가 생각해도 내 돈 안 아까운 사람 없잖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돈에 대가만큼 일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조금 체계가 틀린 게 뭐냐 하면 시간이 한 30분 더 길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은 한 2시간, 3시간 여기 조금 더 길고, 그 다음에 이제 청소하는 게, 우리는 산모방만 여기 해줬잖아요. 그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두 번은 거실, 한 번은 이렇게, 한 번씩은 이제 청소를 싹 해주는 것 개념이 있고, 그 대신에 뭐 우리가 뭐 손으로 막 걸레를 닦는다든가 이런 전문적인 일은 안 해요. 다 가면 이제 도포가 뭐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이것도 이제 수술한 사람과 안 한 사람과 이제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수술한 사람은 마사지를 못 받아요, 실제. 뭐 배가 아프고 그리고 가슴도 모유 수유를 안 하는 사람들은 또 안 받아요. 그리고 조리원에 있던 사람들 벌써 다 이미 해갖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왔을 때 이제 보조로 해주는 거지. 그게 뭐 이제 조금 더 뭐 뭉쳤다든가 하면은. 그러니까 조금 하기 쉽죠. 그런 거는 이제 다 말 그대로 복불복. 그거 복불복.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거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복불복. 산모도 복불복. 그리고 관리사라고 해서 또 다 관리사 본연의 임무를 정말로 이렇게 충실히 시간마다 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기를 보니까 아기 오늘 하루에 우유를 네 번 먹였다. 트림시킨다. 그럼 시간을 계산이 되죠. 그죠? 네. 그럼 보통 한 시간이야, 얘가. 그렇죠. 그럼 벌써 네 시간은 네 다섯 시간은 얘한테 다 들어간 거예요. 근데 어떤 산모들은 아, 왜 아기만 보고 아기만 안고 있고 왜 일을 하나도 못 했냐? 뭘 했냐, 오늘?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예, 그렇지만 자기가 해봐. 자기 밥 먹을 시간도 없었을 거야. 그죠?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다 이제 생각들이 그 차이가 있는 거고 그런 거고 또 우리가 와서 냉장고 문에 과일, 주스, 우유 이런 걸 함부로 안 꺼내 먹죠. 그거는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 사람들이 그거는 우리가 예의를 지켜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예의를. 그러면은 아, 저 아줌마는 안 보도 안 먹나 보다. 전혀 안 주는 집이 있어. 그래가지고 관리사가 일을 하다가 아, 나는 과일을 꼭 밥 먹고 과일을 집에서도 먹고 이렇게 먹는 습관이 됐으니까 나 과일 없어서 나 그 집에 안 가요 하는 관리사도 있어요. 철없는 관리사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우리가 그런 일을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서로 이제 마음 맞는 것도 복불복이라는 거죠. 내가 말하는 게. 근데 그 우리 이제 처음 왔을 때도 물론 이제 저가 이제 다 듣지는 못했는데 네. 사실 우리가 2주 동안 있을 보통 2주 네. 하잖아요. 산모하고 오신 분하고 서로 얘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과정들이 별로 그거 하기가 서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어떤 경우 거꾸로 온 경우도 있잖아요. 그 세세하게 뭐 그럼 얘기하기도 좀 그래서 그래 안 하는 건지. 아, 근데 이 관리사라 하면요. 물론 요즘 젊은 사람도 있어요. 한 40대 초반 막 이렇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딱딱딱. 이런 걸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물론 일을 할 때 다 자부심을 가지고 하지만 이 나이가 이게 경력도 있는 것도 그거지만은 저기 젊은 사람들은요 사모들하고 트러블이 많더라니까요. 서로의 어떤 자존심을 안 굽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처럼 이게 벌써 우리가 나이가 이제 좀 지긋이 됐잖아요. 어느 정도 그러다 보면 사모가 정말 조카 같고 아니면은 딸같이 생각을 해줘야 돼요. 우리는 항상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좀 섭섭한 일이 있으면 그거를 그냥 꽁 하고 넘기지 말고 서로가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기 뭐 이모님이라고 호칭을 부르든지 네. 안 그러면 관리사님 안 그러면 뭐 아줌마 이렇게 부르든지 이렇게 해서 나는요 요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뭐 음식이 좀 짜다. 맨날 짜게 이렇게 불평불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짜면 짜다 얘기하고 짜면 짜다 싱거우면 싱겁다 아니면은 뭐 우리는 이렇게 튀긴 거 이런 거 안 좋아해요. 우리는 담백한 거 좋아해요. 그러면은 그런 재료를 딱 있으면은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요리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주가 그, 예. 그게 아니고 요리사가 아니니까 그냥 그 입에만 맞춰달라는 거지 그렇게 이제 요구사항을 입에다 꾹 넣고 구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나도 뭐가 있으면 아, 요 선까지는 되는데요. 요거까지는 조금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웬만하면은 그냥 조금 저거 하면은 그냥 다들 넘어가요. 그게. 근데 그렇지 않는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마음속에 놓고 쿵 하고 있다가 이제 일이 이제 종료가 되고 이게 아마 있죠. 모니터링을 한단 말이에요. 복지부나 이런 데서. 언제 어떻게 전화가 올지 몰라요. 누구한테 걸릴지.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말을 잘 해줘야 되는데 어차피 지나간 과거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 불평불만을 굉장히 털어놓는다고. 거기가 이제 예,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관리사가 점수가 확 깎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리사를 칭찬을 해주면은 아, 우리 센터에도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 왔구나. 이제 이게 이제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도 AS를 받잖아요. 그러면 항상 전화 오죠. 그럼 마음에 안 들어도 아, 그 사람을 생각하면 그 사람도 집에 가면 처자식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예. 그런 경우도 있고 많죠. 처음에 그 산후관리사라고 하셨잖아요. 예. 보통 이렇게 가면은 뭐 이모님이라도 부르는 경우도 많은데 대체적으로 많을 것 같은데 예, 이모님 안 그러면은 뭐 저기 아줌마 근데 아줌마라고 부르는 거 좀 아니 근데 네. 이제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자기 딴에는 호칭을 아 도우미로 불러줘야 되겠다 네. 아, 저기 도우미 아줌마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꼭 요만한 꼬맹이도 네. 도우미 아줌마! 이러고 와요. 네, 그러겠죠. 근데 그게 참 우리 특기가 있죠. 뭐라 해야 되나 하면은, 좀 우리 생각에는, 아, 가정교육 못 시킨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말아야 되겠더라고요, 그거는. 어떤 관리사 좀 안 입고 와도, 관리사님 이렇게 불러주든가, 아니면 이모님 뭐 이렇게 한다든가, 뭐, 그렇게 하는 게 제일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관리사님 하면은 그게 좀, 어색하고. 좀 약간 어색한 느낌이. 그렇죠. 예. 근데 그러니까 혹시 이제. 호칭은 그거긴 하는 것 같은데. 예, 이모님 안 그러면은, 뭐, 거의 이모님이라고 불러요. 이모님이라고 부르면 안 될까요? 이래요. 맞아요. 좀 싹싹싹 하는 예, 그게 좀 편한 예, 것 같아요. 산후 이 도움이라는, 이 관리하는 것도요. 어떤 나의 사명감이라는 게 참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 아기가 그냥 건성건성 이뻐가지고 대충대충 이래 하면 이 아기가 건강하겠어요? 안 건강하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정성을 쏟고 뭐든지 이렇게 해야지 음식도 그래야 맛있지 않겠어요? 네. 하나를 뭐 나물을 묻혀도 각종 양념을 넣고 조물조물조물 해야지 그렇듯이 모든 게 있죠. 이게 적성에 맞고 정말 내가 이게 순수하게 와서 이렇게 도와줘야 된다. 이 생각을 갖지 않으면, 아, 나 시간만 떼고 가야 돼. 이렇게 하면은, 오고 싶겠어요? 오는 사람도 힘들고, 만든 사람도 힘들어요. 그거, 보면 알지. 사람이 하는 거를. 그죠? 아, 오늘 와서 하루 그냥 애 몇 번 안아주고, 설거지 그냥 대충 해서 그릇 푹 씹고 엎어놓고, 그러면은 시간 때우면 간다? 시간만 보고 앉았으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면은 아무도 쓸 사람 없고 서로 부르지도 않고 밥만 한 끼 먹고 가는 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되지 않도록 노력들을 서로 하는 거죠 이제. 근데 그런 분들은 오래 못할 것 같은데 금방 잘려요. 사무실에서 바로 말 나오고 네. 아. 그런 분 보내주지 마세요. 산모들이 그래요. 그럼 관리사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나요? 남들은 도움이라 그래. 아, 그까지 애기 보러 다니는 거 뭐. 아, 때나 개나 뭐 진짜 뭐 늙은 할머니도 가서 애 손주도 못 하고. 네, 좀 그런 개념이 예, 있죠. 그런 개념하고 나는 틀리게 해야 되겠다. 그렇죠. 예, 이제 그런 거죠. 그 남들의 인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의 나의 내 어떤 일이든지 내 발전을 위해서는 내가 내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 그거죠. 오시면은 산모하고 어떻게든 생활을 하게 되면 2주 동안 생활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는 게 잘 지낸다고 아까도 그 서로 얘기를 계속 하시라고 하셨는데 사실 말을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성격적으로 그게 좀 맞아야 되는. 네, 처음에 가면 산모들이 새침해 있어요. 말을 안 하고. 네. 이제 참 낯선 사람한테 그렇죠. 내 모든 거를 또 보여야 되고 내 생활했던 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조금 어떤 집에 가보면은 이제 정리정돈이 안 돼 있다든가 좀 솔직히 말해서 지저분한 집이 있어요. 막 싱크대 이렇게 열어보면은 막 진짜 개수대 막 욕지기가 확 올라오는 집도 있어요. 그러면은 아 내일은 와서 여기를 해야 되겠다. 내일은 여기를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은 산모 몰래 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그 얘기를 안 하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처음에 이제 산모가 말을 안 해요. 낯선 사람이고 나를 도와주러 오긴 왔는데 어떻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서로가 굉장히 조심스럽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우리가 먼저 나이가 많으니까 또 나는 도와주러 왔으니까 먼저 다가서야 되겠죠. 그러면은 어디가 불편하냐 물어보고 모유를 먹나 뭘 어떻게 하나 이거 이제 처음부터 이제 하는 걸 물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아, 내가 뭘부터 도와주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식사 우리 식구들 식사 관리를 해주세요. 뭐 나는 청소를 좀 잘 해주세요. 나는 아기를 위주로 해주세요. 아니면은 나를 먼저 케어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벌써 딱 알아들어야 되죠. 그렇죠. 예? 원하는 바가 그거니까. 예, 그러면은 산모 케어로 들어간다. 그러면 산모가 제왕절개를 했냐, 아니면은 자연분만을 했냐, 여기에 따라서 어떤 이제 서비스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서비스도 유료하고 똑같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유료는 한 번이 더 해도 더 해요, 솔직히. 솔직히 말해서. 예, 아무래도, 예. 예, 그 산모 돈, 그 피 같은 돈, 그, 줄 때는 넉넉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다, 누가 예.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예. 부른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저거 하는데,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마음이 편한 게, 일단 내 돈이 적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산모들도 일단은 요까지밖에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좀 그런 게 편한 점이 있어요. 아. 산모하고 그 저기 유료하고 바우처의 차이가 그런 게 좀 없잖아 있어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소홀히 하거나 그런 거는 또 없어요. 어떤 마음이 조금 이제 이게 돈에 대한 차이 때문에 조금 편한 거지. 그렇죠. 예. 네. 그런 건 있어요.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지금 내가 지금 발 마사지를 오늘 꼭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또 못 하잖아요. 그런 이제 이런 시간상 오늘은 가서 해야지 이러다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게 이제 끝날 때는 좀 미안하지 우리도 한 번 더 만져줬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날지 안 날지는 몰라도 나를 만날지 안 만날지는 몰라도 그런 건 또 많이 그래서 첫째를 만약에 케어했던 분이면은 두 번째도 그분이 잘했어요. 그분을 그 좀 더 잘 아니까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예, 그분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는데 바우처 같은 경우는 만나기 힘들어요. 근데 유료는 날짜를 좀 해놓고 그래서 지정료라는 걸 정해놓고 아 그분을 꼭 보내줘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아, 그럴 때는. 예, 그럴 때는 꼭 보내줘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또. 하시면서 어려운 점도 있나요? 어려운 점이 있어요. 하긴 어려운 점 없을 일 없어요. 근데 뭐가 제일 어렵냐 하면요. 친정엄마나 네. 시어머니가 개입되는 경우 있어요. 아무래도 그리고 여기도 있겠지. 신랑분이 계시지만 신랑이 또 개입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남자가 여자보다 있죠. 산모보다 더 까다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경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산모가 내 집이 아니고 친정에 가서 몸조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겠죠. 그럴 때는 친정 엄마가 내 집이니까 내가 싱크대에 매달려서 내가 다 해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할 일이 없을 때는 아, 참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아기를 만약에 자고 있는 건 뭐 이래 안고 있어? 그렇죠.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찾아서 뭐 빨래를 개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친정집이라서 해줄 게 없어요. 그럴 때는 미안해요. 굉장히 미안한 시간이 남아 돌아가가지고 내 몸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또 일이 안 하고 놀면 또 눈치도 보일 거 아니야. 네. 그리고 또 시어머니가 와가지고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래요. 아기가 울고 아기를 좀 많이 안아줬으면 좋겠는데 시어머니는 아이고 그 아기를 왜 그렇게 안고 있어요? 내려놓으세요. 막 이래요. 그러면은 손 탄다고 내려놓으세요. 이래요. 그러면은 할 수 없이 내려놔야 돼요. 그렇지. 울든지 말든지. 네. 아, 막 우니까 막 산모도 막 불안하고 우리도 막 어쩔 줄 모르잖아요. 그럼 아기를 그때는 안아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런 교육 과정을 안 배웠잖아요. 우리는 여러 가지 교육을 들었기 때문에 아기는 사랑을 많이 줘야 된다. 많이 스킨십을 해야 된다. 이걸 알잖아요. 그래서 그래야 된다 하면 옛날에는 안 그래도 잘 막혀왔어요. 예, 맞아요. 옛날 생각만 하시죠. 그리고, 이분 왜 안, 입속은 왜 안 닦아줘요? 막 이러고, 그러다 보면 이제,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걔 코도 모르는 게 와가지고, 잘난 척하고, 이런다고 밉다고 있죠. 쳐다도 안 보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나서 그런 건 아닌데, 우리는 배운 교육 과정, 그리고 우리가 여태껏 아기를 우리 손에 거쳐간 게 100명만 되겠어요? 그죠? 그러죠. 그런데 그런 아기들을 수없이 봐왔기 때문에, 아기만 봐도, 아, 얘가 항다리다. 얘 너무 심하다. 내일 산모한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서 병원에 가자고 해봐야 되겠다. 수치를 검사를 해야 된다. 이제 우리가 이래 눌러봐요. 엄마들은 모르겠지. 이렇게 한번 꾹 눌러봐요. 그러면 이렇게 항다리 없는 애는 지 색깔이 나와요. 근데 항다리인 애들은 훨씬 노래요. 아, 눌러보면 피부를. 예. 여기는 하얀 것 같아도 벌써 이 몸 있는데 이렇게 눌러본다고. 이렇게요. 그러면은 벌써 노란 기가 팍 올라와요. 그러면은 벌써 배꼽 밑에 내려왔다? 가보자. 그럼 말 듣는 산모는 괜찮아요. 아이, 큰 애도 그랬어요. 냅둬요. 냅둬요. 그러다 없어져요. 그거는 이제 산모 의사에 맡겨야 돼요. 그렇죠. 우리 책임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때, 아, 산모가 분명히 내가 가자 그랬는데 안 갔다. 탈이 나도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애로사항이죠. 이제 내 어떤 자아가 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우리가 말을 들어줘야 된다는 거, 아닌 거에 대해서. 그런 게 좀 힘들어요. 그리고, 그래서 제일 힘든 게, 친정 부모나 시부모가 개입이 돼가지고, 물론 시어머니가 장을 봐서, 아, 이것 좀 해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얘는 이런 걸 좋아해요. 그건 참 고마운 거예요. 뭐, 뭘 좋아하는지 처음에 서로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는 고마운데, 와서 직접 지휘 아래 내가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는 힘든 상황이에요, 그게. 전문가가 있는데, 비전문가가 콩나베나 하는, 감나베나 그런 꼴이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렇죠. 네. 그리고, 옛날엔 나그리 키웠어요. 막 이랬는데, 거기서는 이제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내일 할 말 없는 게, 예전에 네. 그렇게 키웠다는 거 그래도 잘만 컸어요. 아들이 막 이러면서, 그런 소리. 그리고, 고부 간에 또 갈등이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우리가 중간에서 굉장히 애매해요. 그러겠네, 진짜. 예. 시어머니 말 듣자니 며느리가 안 됐고, 며느리 말을 들어주자니 시어머니가 막 나무래고.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나도 한 번인가 두 번을 컴플레인 당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컴플레인이라는 게 당하면은 엄청 기분이 아주 묘하게 나빠요. 나 여기에 대한 일에 대한 자부심이 싹 사라져요. 그래서 그러게. 정말 못하는가 보다. 나는 여기에 손 안 되는가 보다. 이제 이런 게 막 떠오르고 그 사람들은 이제 알게 모르게 사무실에다 전해서 그분 내려오지 말라 그러세요. 이렇게 하면 우리 옷이 어떻게 오나 하면은 기다리고 계세요. 그 문자가 들어와요. 선생님, 그 저기 일하던 옷이나 이런 거를 그냥 받아가지고 돌아오세요. 이렇게 문자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서 새로운 관리사가 내주든가, 응? 옷을 이렇게 가방에 담은 채로 탁 내다가 문 탁 닫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아, 진짜 기분 아주 묘하게 나빠요. 근데 어떤 집은, 아, 잘 됐다 하는 집도 있어요. 오히려? 예. 그 스트레스 받느니. 예, 스트레스. 그 컴플레인 시키는 사람들은요, 성격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아무래도 그랬죠. 근데, 물론 관리사가 잘못했을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뭐, 날 춥다고 일주일 동안 아기 목욕을 안 시켰다고, 그래가지고, 나도 그, 같은 센터에 있던 관리사가 밖에서 선생님, 내 옷 좀 내다 주세요 하는데, 나도 마음이 아파요. 내가 들어가고, 네, 그 사람은 나오고. 그렇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경력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 웬만해서 산모 비율을 잘 맞춰요, 이제. 처음에는 이게 얼마 동안 못 맞춰요, 실제 사람을, 상대를 안 하다가. 아, 아무래도 그랬죠. 예. 네. 그렇게 이게 이제 새 일터라고 나와서 이걸 하다 보니까 몰라요, 잘. 그런데 이제는 딱 산모 이제 표정만 봐도 알고 한 벌써 한 이틀만 있으면 이 집은 어떻다 이게 탁 파악해 본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래서 내 관상 보는 사람 하도 관상을 봐가지고 이 사람 심리를 다 파악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건 뭐 그 사람 점을 잘 쳐서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경험 그 경험. 예, 경험. 경험은. 그 경륜이 쌓인다 그러잖아요. 예. 아기 돌볼 때 주의사항 중에 장례식장 안 가는 것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거죠? 그게 장례식이라 하면은 그래도 뭐 아파서 돌아가셨거나 연로해서 돌아가셨거나 뭐 어떤 뭐 지병이 있어서 돌아가셨겠죠. 그러니까는 사람이 죽을 때 이 목숨을 숨을 이렇게 임종을 하면서 있죠. 내 안에 있던 그 모든 균을 바깥으로 다 배출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렇게 영안실이 따로 있고 딱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있는데 그래도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절대로 애기 난 집에는 장례식을 안 가요. 그리고 좋은 혼사길을 두고도 장례식을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게 미신인 줄 알았어요. 나는 그랬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 이게 일리가 있구나. 그래서 집으로 돌아올 때 막 몸을 막 항상 털어가지고 내가 이 터는 법도 가르쳐줬는데 막 이렇게 털을 해요. 온 몸을 그렇게 한 5분을 털고 집으로 들어오라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옛날에는 왜 들어올 때 왜 소금을 확 뿌리잖아요. 그 못 들으셨어요? 소금까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보면은 이제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거기 가서 이제 그 상가집 가면은 구준일이라고 해야 되나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갔다 오시면은 꼭 그 집 같은 걸로 대문 앞에 불을 이렇게 지펴가지고 그게 거기를 이제 그게 무슨 지금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그게 이제 소독하는 의미일 거예요. 네, 그런 기반 예, 지금 예, 얘기하시는 게 그런 예, 느낌이더라고요. 예, 소독하는 의미일 거예요. 그래서 이 터는 것도 이게 내 몸에 나쁜 이게 막 다 털고 들어간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항상 아기를 보면서 장례식장이 정말 내 엄마나 내 친척이 불가피하게 가야 될 입장이면은 우리가 종료를 해요. 다른 관리사를 아예 그냥 예예 예, 제가 이만저만 해서 이렇게 상을 당해서 못하겠습니다 하고 딱 종료를 하고 다른 사람이 와서 대타를 할 거예요. 그렇게 하지 우리가 이렇게 애기 보는 중간에 야 누구네 엄마 돌아가셨대 빨리 문상 와 문상 가자 그러면 우리 못 가요 안 가요 안 가고 아 나는 지금 애기 보는 중이라서 이거 애기 집에서 알면 큰일 나니까 그렇지 아무래도 좀 예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빠들 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생일집이나 결혼식은 괜찮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은 부조를 대신 해다오 이렇게 부탁을 하지 우리가 가지는 않아요. 장례식장은 단지 이제 애기 엄마들이 굉장히 싫어하죠. 그런 거는 애기를 위해서. 아니 보통 이제 집안에서도 우리 보통 이제 애 키울 때 네. 그런 특히 이제 출산 뭐 네. 이런 거 그러니까 아예 가족 이게 돌아가시는 경우야. 예, 예. 그,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긴 하는데, 대부분 그걸 많이, 이렇게, 안 가도, 그니까 예전에 애기 태어난 그거는 이제, 옛날에는요, 우리 이 가옥 구조가, 예. 한옥이잖아요. 예. 거의 다 대부분 한옥이고, 요즘은 뭐, 전부 아파트다, 예. 빌라다, 뭐, 이렇게, 가옥 구조가 엄청 형태가 좋아졌죠, 살기가. 그전에는 재래식은 부엌이 어땠어요? 부엌이 오르락내리락 예. 이랬죠? 부엌이 깊었잖아요. 예. 그리고 마당도 좀 이렇게 올라가 있었고 네, 또 뒷마루를 올라가고 화장실은 재래식으로 돌아가지고 저 뒷간에 가 있고 그래서 뒷간이라 하잖아요. 네. 그렇게 가 있고 그런데 옛날에는 전염병이 참 많은데 지금같이 예방접종을 할 줄 몰랐잖아요.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그 삼칠 안에는 아우 저 집에 애기가 배가 불러 있었는데 뭐를 낳았을까. 동네 사람들은 다 그때는 아름아름 다 알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은 고추를 막 걸고 거기다가 뭐 숯도 걸고 네. 막 이래가지고 새끼줄을 그 금줄이라는 걸 치죠. 네. 그리고 딸은 낳으면은 뭘 또 걸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 걱정들 하지 마라. 우리는 아들을 낳았다. 우리는 딸을 낳았다. 이 동네 사람들을 이거 조금 저 궁금증을 풀어주는 거예요. 네, 그런 거 듣겠네요. 예, 네. 아들 낳은 딸은 이제 가서 물어보지 않아도 그 앞 보면은. 그리고 이제 이 산욕기라는 거는 이제 산모들이 한 달을 이제 이거 저걸 하는 거잖아요. 네. 조리를 하는 건데 옛날에는 못 나가게 했어요. 산물을 방바퀴를. 왜냐하면 가옥 구조가 형태가 막 이렇게 됐으니까. 그리고 찬바람을 쐬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강까지도 들여다줘요. 방에다. 들여다놨어요. 그게 지금 불과 좋아진 게 몇십 년 요 사이에요. 지금 최근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도 아직도 시골 가면은 그런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도심지를 우리 중심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찬 공기를 마시게 되고 하면은 산모가 막 붓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 나가게 딱 해서 방 안에서만 삼칠을 지내고, 그 다음에는 살살 문 열고 조금 이렇게 냈다 보는 거 하다가, 그 다음에 한 달 지나서 이제 몸조리가 좀 끝났다 그러면은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데, 그게 또 100일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다 몸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된다 하는 시간이 100일이라는 시간인데, 100일은 진짜 아기 때문에 먹는 게 아니고, 산모가 이제 100일 몸이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는 축하 의미에서 그 100일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100일은 아 아기를 위한 100일이다. 아기 사진 찍고 막 난리 나죠. 요새는 그런 게 많죠. 예. 아기 치장이야. 근데 그게 엄마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일 상을 차려주고 그러는 건데, 전례가 조금 이제 잘못된 거죠. 이제 내가 생각할 때는 아기 뭐 사진 찍고, 물론 기념으로 찍을 수도 있어요. 100일 때 되니까 아 너도 100일 잘 이제 보내서 아 조금 안심게 들었구나. 옛날에는 뭐 진짜 전염병이 많으니까 이 100일 안에도 보내는 아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얘네들 조금만 저거 하면 굉장히 조심스럽고 하잖아요. 아기가 왜냐하면은 얘네들은 태어나서 내가 모유 먹는 애들은 거의 6개월이라고 보면 돼요. 굉장히 면역이 좋아요. 근데 제일 면역이 좋은 기간이 2, 3개월이에요. 3개월 안에. 근데 모유를 못 먹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애들은 3개월 지나면 잔방치를 좀 할 거예요. 4개월 좀 지나면. 그것도 세름세름 하는데, 그래도 모유 먹는 애들은 모유 먹는 기간 동안 엄마 항체 항원이 그냥 다 받아줘서 걸러질 건 걸러지고, 내가 영양분은 받아들이고, 그래서 모유가 100%의 완전식품이라고 하는 게 모유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모유를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그 모유은행이라 그래가지고 있죠. 네. 갖다가 주잖아요. 근데 그게 귀찮아서 못하는 이유는, 이 산모가 다 똑같은 산모인데, 이 산모한테 무슨,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 건강검진을 하고, 간염이나 뭐 이런 거 있나, 그걸 검사를 하고 모유은행에서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거를 참 잘못됐는 게,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는 내가 확실히 모르겠어요. 아직 교육이 그런 게 없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산모들이 내가 건강검진 해가면서 모유를 갖다가 귀찮게 그렇죠.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나도 귀찮고 아기가 딸렸는데. 그래서 모유은행이 잘 안 돌아간다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러겠죠. 예, 예. 그래서 검사는 말 그대로 그쪽에서 알아서 하든지 하는지. 예, 알아서 다 해서 와서 뭐 피를 뽑아 가든지. 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산모가 다시 줄줄 나온다고 해서 내가 이 애를 붙여갖고 가서 피 검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줄 수는 없다 이 말이야. 그걸 강요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런데 모유 은행이 상당히 필요를 하는 게요. 지금은 네, 세상이 뭐 어떻게 됐는지, 음식 때문에 그런지 이게 산모들이 굉장히 약한 산모들이 많아요. 그래서 미숙아들이 많아. 진짜 많아요. 그런 애들은 이 내가 말했듯이 장이 제대로 이게 안 돼서 꼭 필요로 해요, 그 모유를. 근데 모유가 모자란다 하더라니까. 그래서 어떤 산모들은 모유를 많이 나오면은 어떤 사람한테 판대. 그 우유 팔듯이 우유 배달하듯이 그 모유도 준댄다. 그렇게 땡땡 얼린 거를. 얻어먹여도 그게 분유보다는 나니까. 저거는 분유는 저거 저게 이게 안 상하게 하려고 캔에 넣을 때 뭐 질소도 충전할 거고 막 그죠. 한단 말이야. 그리고 저게 아무래도 인공적으로 영양을 이렇게 주입을 시켜서 한 거기 때문에 사람 몸에서 직접 나와서 하는 거하고는 천연적인 거하고는 전혀 또 다른 거지. 근데 없으니까 그거라도 먹고 아기가 커야죠. 네, 일단 먹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래도 조금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뭐 저 강남에는 돈 많은 사람들이 뭐 시밀락이고 뭐라 그랬지? 에에에엠 무슨 락 또 하나 있어. 네. 그 그런 뭐 저 수입된 저걸 먹이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좀 조금 비싸요. 이 분유보다. 네. 근데 그거를 먹는데 그거는 우리 동양 체질 애기들하고는 좀 잘 안 맞아요, 솔직히. 그건 지방분이 조금 더 많고 애기들이 살이 조금 더 통통하게 잘 쪄요. 그래서 귤을 먹으면은 거의 설사 비슷하게 변 이게 안 맞아가지고 좀 변이 묽게 막 결결결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을 하면 어떤 엄마들은 금방 알아들어서 그거를 바꿔요, 빨리 바꾸는데. 아, 그래도 막 좀 있는 티 내야 되고 막 이제 하려면 뭐 할 수 없이 그건 먹고 살아야죠. 예, 설사를 하든지 말든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금 쉬었다가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